미국의 AP통신, 블룸버그통신, 신문 워싱턴포스트, 뉴욕타임스, 월스트리트저널, CNN방송, NPR방송, 영국의 로이터통신, 신문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, BBC방송, 프랑스의 AFP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과 NHK방송, 중국 홍콩신문,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,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전문잡지 디플로매트 등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이 박근혜 역도의 퇴진을 요구해서 남조선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계층의 투쟁 소식을 광범위 보도하고 있습니다.